해도 지고 깊어가는 겨울밤에 소리 없이 떨어지는 송이 소복소복 하얗게 쌓이네. 나나나나 지난 겨울에 그대와 나 둘이 앉아 나나나 꿈을 키웠지 아름다운 오는 날을 님도 가고 세월 같지만 눈 감으면 그님 생각 창을 열고 밖을 바라보니 떨어지네 하얀 송이가 하얀